이 시간에는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영원한 그리움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그리는 마음. 깊고 너무 깊어 품이 안겨 울었습니다. 사무치는 그리움 끝이 그의 모습 배웠습니다. 많은 일 하였다고 주시며 공장일도 농사일도 물었습니다. 장군님 모시었던 발전소일도 우리 함께 나가보자 하셨습니다. 이어서 들으실 노래는 위대한 심장의 노래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생가. 이상으로 노래 미역곡을 보내드렸습니다.